같이 마오. 그대여 변치 마오.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.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.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.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.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.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.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.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. 살아갈 테야. 살아갈 테야.